예, 서울 올림픽 바로 오늘 전하게 됩니다. 불꽃 슛! 어릴 적 배구공에 불꽃 마크 좀 그려보셨던 그대, 요술봉 한번 휘둘러보셨던 당신, 여러분을 위한 헌정방송 팔팔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추억을 플레이해보는 시간이죠. 팔팔한 애니메이션. 오늘도 어김없이 어른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병신년을 맞아서 30대가 되신 이 두 분과 함께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양덕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내 나이가 너무 공개되잖아요. 정확한 나이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30대라고 네. 했지 31인지 32인지 뭐 38인지 알게 뭐죠? 뭐 우리는 다 죽어가니까요. 응? 우린 다 죽어가고 그런 있으니까. 의미에서 오늘 좀 양해를 구할 게 있는데 네. 이제 이가 하나 죽어서 신경치료를 받느라고 네. 발음이 좀 부정확할 수가 있어요. 원래 발음이 부정확했으니까 그런 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병신년을 맞아 병신이 된 네. 인턴 덕후 인덕입니다. 네. 아니, 뭐, 발음뿐만 아니라 지금 본인의 정체성도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저 이제 좀 약간 헷갈리네. 예, 네, 사장 덕후를 꿈꾸고 있네. 언젠가 정규직이 되려고 했는데, 네. 백수가 돼버린 인턴 덕후입니다. 아니, 뭐, 인덕입니다. 계속 백수 아니었어요? 그동안 그래도 생계를 유지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끊겼어요. 아, 그건 맞아. 네. 네. 아니, 오프닝부터 굉장히 우울하게 시작을 네. 했네요. 네. 네, 괜찮아요. 우리 PD님도 한번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 그렇죠? 네. 끄덕끄덕거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새해 첫 애니메이션은 뭐죠? 네. 전대물의 대표인 파워레인저와 후레쉬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전대물 하면 또 이, 어? 저희 10대, 아 10대가 아니라 어릴 때, 완전 어릴 때지. 그치. 그때 남자들의 완전 가슴을 타게 만든. 남자들도 그렇고 네. 저는 사실 되게 좋아했어요. 정말 정말 좋아했고. 그래요? 네. 근데 엄마가 로봇을 네. 안 사줬어요. 아니 그때 물론 성 역할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네. 이 여자분들은 보통 이제 뭐 천사소녀 네티나 네. 아니면 뭐 세일러문. 내가 봤을 때 아, 세일러문 진짜 좋아했고 근데 약간 나는 공주공주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럴 것 같아요. 네. 라디오라서 그렇지 굉장히 네. 네, 여성스럽고 이럴 때는 좀 끊어주는 사람이 필요해. 사람입니다. 네. 네네. 아니, 그 당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게 신발을 사러 가잖아요. 그 시장에 맞아. 홀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그, 거기 맞아, 보면은 맞아요. 남자애들은 무조건 다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로봇이 그려져 있는 홀로그램을 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여성한 애니메이션. 맞아요, 맞아요. 그쵸? 공주 애니메이션도 홀로그램 신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오프닝을 계속 다시 돌려봤어요. 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어릴 적 추억 속으로 진짜 이 지금 내가 치과치료 받으면서 치과치료. 네, 지금 신경치료 받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드릴질이 시작될 때 공포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노래를 머릿속에서 부르거든요. 근데 무적 파워레인저를 생각했나요? 사실 피구왕통쾌히 부르는데 왜냐하면 가사를 외우고 있는 게 완벽한 게 없으니까 아. 다음 주에 갈 중에 무적 파워레인저나 후레쉬맨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그 뭔가 무찔러야겠다. 이 아픔을 극복해야겠다 힘을 준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뒤돌아보지 마. 패배가 있을 뿐 이런 걸 하면은 드릴지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힘을 줘요. 아니 생각해봐 무슨 얼마나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공포인데 얼마나 무서운데 그게. 아 저도 치과치료 몇 번 바라봤는데 네. 아 거기서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생각할 줄은 몰랐네. 역시 인덕님입니다. 아 그렇죠. 네. 새해 덕담부터 시작해야지. 내추럴 덕후.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파워레인저와 후레쉬맨, 후레쉬맨과 파워레인저 누가 대표 전대물인가에 대해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의견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통성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통성. 그렇죠, 정통성. 이렇게 우리가 순대국밥집이나 비빔밥집에 가도 원조라는 네.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조가 너무 많아, 근데. 아, 그렇지만 정확하죠, 이거는. 국적이란 게 있어요. 국적이요? 이게 그 어디 원조집이 어딘지 몰라도. 순대국이 국적이 있나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순댓국의 국적은 한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 비빔밥이 어느 집이 전주 비빔밥을 시작했는지 몰라도 그렇지. 어느 나라에 시작했느냐 이건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 덕후의 성지 네. 일본에서 시작된 이 정통성을 가진 전대물 후레시맨이 아무래도 대표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감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물탄 거죠. 그러니까 뭐 물타지 않은 맥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말 타이틀처럼. 뭔가 가미되지 않은 그 오덕 정신의 그 학순도 100% 함량된 정통성을 가진 후레시맨이 대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끝났나요? 반론을 기다리고 있어요. 입이 아주 드릉드릉해 지금 쳐다보고. 아니 저는 막 원조 얘기할 때부터 사실. 네. 네. 사실 후레시맨 말고도 그 전대물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마스크맨도 있었어요. 아 마스크맨은 이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런. 한번 말씀해보세요. 벌써부터 들어와. 이 차이가 나잖아요. 들어와. 마스크맨은. 네. 후레시맨 다음에 나온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오, 네. 인정. 네, 그렇죠. 아니 근데 후레시맨 약해 얘들이 한 무기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뭐 엄청나게 달리다가 네. 그냥 레이저 건이나 쏘고 안 잡고 그 막 기억에 남는 장면이 별로 없었어 후레시맨 하면. 후레시맨이 잘한 거 하나만 따지자면 배경 음악 오프닝 그거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한번 불러보실까요? 그 옛날 그러니까 왜 내가 말리는 거지? 후레시맨도 정말 좋았지만 네. 파워레인저 하면은 그 KBS2였어요 아마. 네 맞아요. 엄마들이 보는 거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 먹을 때쯤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그 인기가 뜨거웠고요. 사실 이게 다국어 버전으로서 다른 나라에 소개되기도 했고 파워레인저 KBS라는 파워레인저 네, 파워레인저가 네, KBS라는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네네.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까닭에는 네네. 그 이전에 후레시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이전에 후레시맨이 비디오를 출시가 돼서 네.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KBS에서 네네. 아 해도 되겠다 배팅을 건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는 후레시맨이 돼야 되잖아요. 인정.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청산유수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 청출어람이란 말이 또 있어요. 네? 여러분 포춘지라고 있습니다. 포춘지. 포춘. 포춘지라고 있는데 예. 포춘지 선정 94년 10대 인기 상품의 선정. 또 프랑스와 스페인 인형 가게에서는 이 인형을 구하기 위해 몰려드는 부모님들 때문에 청원 경찰을 고용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자막 이렇게 자료 읽는 티가 나잖아요. 아, 이것부터 이 지금 파워레인저 포춘 괜찮잖아. 네, 파워레인저 대표의 네네. 덕력이 여기서부터 부족하다. 덕력은 이제 방송하면서 쭉쭉 충전될 네, 거예요. 논리가 부족하다. 토론 중이니까 우리는 이제 나 지금 헷갈렸어. 후레시맨을 듣고 있었지 왜? 뭐라고요? 신경이 뇌신경 아닌가요? 근데 토론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는데 나 오늘 애니메이션계 진중권이란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진중권님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젠가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5분) 토론이 엄청난 피 튀기는 심심한 토론이었어요. 그쵸? 다시 뵐 수 있으길 바란다고 끝을 났는데 네네.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 청취자분들 죄송합니다. 저기 신경치료를 계속 받으셔가지고 발음이 좀 안 좋은 상태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두 작품의 간단한 정보와 줄거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렇죠. 네네. 우선 이 파워레인저는 슈퍼전대 주레인저 일본의 네. 슈퍼전대 주레인저를 리메이크해서 네. 미국에서 1993년에 만든 작품이고요. 이때 제가 6살이었네요. 뭐 아무튼 네. 원래 제목은 마이티 몰핀 레인저 마이티 몰핀 파워레인저. 국내에서는 1994년 1월부터 무적 파워레인저라는 이름으로 KBS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네. 줄거리를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유튜브를 검색해보시면 파워레인저 오프닝 딱 검색을 하시면 갑자기 그 머리가 이렇게 뿔이 두 양쪽으로 생긴 마녀가 있어요. 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PC 게임으로도 이게 파워레인저가 있었거든요. 그때 마녀 캐릭터가 있어요. 했었던 것 같아. 저작된 기억이라고 하네요. 네. 아무튼 이 마녀 리타와 그 일당이 깨어나게 되고요. 이들은 가장 가까운 행성인 지구를 정복하기로 해요. 지구를 왜 정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따 한번 토론해보기로 하고 이 리타를 봉인했던 조던, 이 조던이 누구냐면요. 그 기둥에 머리만 하나 이렇게 대머리 아저씨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영상에 막 이렇게 나오는. 네. 그래서 게임에 보면 그 뒷 배경에도 나오는데 그 조던은 로봇 알파와 함께 건실한 10대 청소년들을 뽑아서 리타 일당과 맞서기로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제이슨, 킴벌리, 잭, 트위니, 빌리 되시겠습니다. 이 근면성실 바른 청소년들은 공룡의 힘으로 리타 일당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뭐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뭐 쭉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합체해서 이제 최강 로봇 메가조드가 탄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뭐 당연히 리타 일당을 때려잡게 되죠. 그리고 후에 마지막에 보시면 오프닝 마지막에 그 약간 예수님 머리를 한 머리 길죠. 탐이라고 네. 나오는데 네, 외발턴 두 번 도는 톰이라는 그린 레인저도 합세하게 됩니다. 이게 어렸을 적에 이, 묘하게 이 토미가 싫었어요. 왜요? 머리 길어가지고. 네. 그 후레시맨은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게 86년에 나온 초신성 후레슈 그 일본 발음 어떻게 해야 되지? 초신성 후레슈만? 초신세 후라슈만. 뭐 그런 거? 네. 후라슈만.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구반님의 후레시맨으로 후레시맨이죠. 네. 후레시맨. 후레시맨. 후레시맨. 네. 후레. 후레시맨으로 이제 그 대형 팬더에서 비디오가 발매가 되게 됩니다. 대형 팬더 진짜 오랜만이다. 네. 이게 86년부터 1년 동안 방영된 작품인데 그 전 작품이 훨씬 더 성공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 일본 내에서는 후레시맨이 조금 덜 우리는 지금 우리처럼 절대적인 전대물은 좀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워레인저는 되게 막 캘리포니아에 막 건실하고 막 바른 하이틴들이 막 샤랄라 하면서 예이 하는 느낌이라면 딱 그 후레시맨은 딱 나레이션부터 그러잖아요. 네. 20년 전 납치 그 우주 속으로 사라졌다고. 그게 납치잖아요, 납치. 네네. 그래서 그런 다크한 과거를 가진 다섯 명의 어린이들이 이제 외계 우주 후레시 성인들에게 20년 동안 복수를 다짐하면서 키워지고. 왜냐면은 그 우주 그 대제국 메스라는 애들이 있는데 네. 이 메스 애들은 저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신체 실험을 해요. 그래서 그 유전자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그 다섯 명 유괴를 해서 유괴를 한 애들을 후레시 성인들이 구해줘가지고 걔네들이 그 복수를 하겠다고 20년간 키워진 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스가 지구를 이제 가서 실험을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 후레시맨들이 우린 그거는 막아야 해 하고 지구로 돌아가서 이제 싸우게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뭐 사실 후레시맨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일단 TV에서 하질 않았었고 보기 위해서는 항상 그 비디오 뭐라고 해야죠? 비디오 대여점? 비디오 가게? 비디오 가게 가서 한 구석에 있는 거를 꺼내 구석에 왔었던... 있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메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제가 항상 어린 거죠 지금 여기서. 어린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86년, 9년인가 이게 비디오로 발매가 됐을 텐데 네, 그때 뭐 두 살이니까 아 첫째라 그런가? 형이 있었으면 형이 막 보여줬을 텐데 조기 교육이 중요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기 교육 잘 받으셨어요? 그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사실은 이 후레시맨은 우리 엄마 못 보겠어요 나를. 그래서 폭력적이다. 진짜 그때 우리 어린이들 사이에 엄청난 인기였어요. 네. 정말 다 보고 그거를 막 흉내내고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되게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PD님도 보셨나요 그걸? 네 보셨다고 하시잖아요. 정말 전 국민적인 열풍이었기 때문에 네. 정말 그걸 다 보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는 논리가 그거였어요. 엄마가 뉴스를 보아하니 그런 거를 보고 그 자기가 후레시맨이라고 착각한 어린이가 옥상에서 뛰어내렸대더라. 그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때도 그런 친구들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얘네들이 꼭 이상하게 절벽 같은 데서 막 뛰어내리지 않아요? 제가 진짜 기억나는 게 5살, 6살 때 그 옥상까지는 아니고 그 좀 높은 가정집인데 친구 집의 2층에 있는 그 뭐야 밖에 뭐라 그러나 베란다 쪽 거기서 이렇게 뛰어내리고 그게 되게 스릴이 있었고 막 그랬어요. 엄청 뛰어내렸어 저는. 그러니까 꼭 항상 같이 구호 외치면서 네. 이렇게 뽈짝하는데 맞아, 이제 맞아. 그때 애가 사고를 당했으니 그런 위험한 작품을 너는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유행은 따라가야 되니 딱 한 편만 빌려주겠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걱정하셨으면. 아, 나는 그때 그 이해가 안 갔어. 나는 그렇게 아니,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싹을 알아본 거야. 아니지, 난 들으면서도 그런 멍청한 애가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봤다. 얘는 거야. 분명히 뛸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과잉보호라는 거니까요. 나 로봇도 안 사줬다고. 아, 로봇 사고 싶었는데 안 사줬다니까. 그래서 뭐 샀었어요 그때? 나는 저는 되게 여성적인. 아니요 아니요, 지적이었어요. 지적인 거예요? 과학은 즐거워 이런 책을 읽고 있었어요. 과학은 즐거워. 뭐 과학 상자 뭐 이런 거 사시고. 어, 예, 네, 그런 거. 과학도였어요. 그래서 예술대를 가셨죠. 네, 제가 수학에 재능이 없더라고요. 네, 뭐 그런 거를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까? 굉장히 엄청난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라니까. 어. 과잉보호라니까. 과잉보호. 알겠습니다. 나도 파워레인저가 더 인상 깊었던 이유는 네. KBS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 엄마가 비디오를 빌려주지 않아도 볼 수 있어서 되게 열광하면서 봤어요. 진짜 드디어 내가 이걸 볼 수 있구나. 정말 열광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거 외에도 바이오맨이나 네네. 마스크맨. 그렇죠. 바이오맨 마스크. 아, 바이오맨도 있었어. 맞아. 네. 네. 바이오라는 애는 캔디도 있었는데 먹는 거. 아, 그거 알아요. 네. 그 나는 맨날 바이오맨을 못 봤기 때문에 그 캔디가 떠올랐어. 역시 먹는 거에 유학을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혹시 비디오 가게 하면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비디오 가게 하면은 인기 있던, 그러니까 비디오가 일단은 대여가 되면은 거꾸로 돌려놨던 그게 이제 비디오 그 곽을 네. 이렇게 어떤 비디오 가게는 대여 중이라고 껴주는 그런 표시를 껴주는 데도 있었는데 그거를 보통은 거꾸로 뒤집어서 쏙 꽂아놨어요. 그래서 정말 양심이 없는 것들은 어땠냐면은 꼭 인기 있는 것들 한 다섯 개씩 들어오잖아요 비디오가.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대여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가 보고 싶은 거를 대여도 안 됐는데 거꾸로 꽂아놓는 애들이 있었어요. 본인 아니었나요? 아니, 나는 비디오 가게에서 안 빌려줬다니까 엄마가. 아, 혼자 안 갔어요? 못 간 거지. 그러니까 아. 나는 어때, 진짜 어땠는지 알아요? 난 되게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보고 싶은데 엄마 안 빌려줘서 비디오 가게 앞에서 포스터 읽고 있었어. 아, 포스터 읽고 있었어. 그리고 막 비디오 깍 껍데기에 보면 뒤에 네네네. 그 스토리랑 되게 전개가 되게 재미있게 카피가 되게 붙여놨잖아요. 그걸 읽고 맞아. 있었어. 안 빌려준 엄마가. 맞아, 맞아. 슬프죠. 그 당시 비디오 빌리는 게 얼마죠? 200원이었나? 아니, 1000원 정도 하지 않았나? 꽤 비쌌는데. 그게 나중에 IMF 네. 시대가 들어가면서 네. 그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부에서 실업자 구제 정책으로 비디오라 만화 대여점이 되게 권장됐던 사업인 중 하나인 거예요. 왜냐면은 기술이 없어도 네. 다 금방금방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대여점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서로 경쟁이 붙으면서 그때 대여 가격이 엄청 낮아졌어요. 맞아요. 그 이후로 되게 200원, 300원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는 한 권 빌리는데 100원인 대여점도 있었어요. 만화책이. 지금은 많이 찾아볼 수 없잖아요. 여기 신촌에도 하나도 안 보이는데. 지금은 그렇죠? 이제 인터넷으로 다 다운받게 돼서 거의 찾아보기도 정말 힘들어졌죠. 사실 뭐 영상 매체가 많이 변했죠. 그 뭐 DVD로 변했고. DVD도 이제는 거의 안 보잖아요. 그렇긴 해요. 이제 IPTV 시대. 이제 다운도 안 받아봐. 요즘 보면 저희 나이 때 좀 아니면 저희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향수에 젖어서 요즘에는 만화방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맞아. 있고 또 재밌는 게 요즘에는 만화방이 24시간 네. 이렇게 돼가지고 네네네. 편안한 의자와 네. 돼가지고 또 이곳저곳에 홍대 이런 데 되게 좋은 만화방이 맞아요. 만화 생기지 않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아무래도 만화책은 손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넘겨가면서 그 맛이 또 있기 때문에 요즘에도 이렇게 손으로 보긴 해요. 이렇게 그거는 그 웹툰의 그 모니터 만지는 그 차가운 느낌과 네. 책장을 넘기는 느낌은 또 다른 게 있죠. 뭐,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옛날 사람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만으로 몇 살? 그래요. 네. 네. 빨간 딱지 비디오도 좀 빌려 보셨나요? 빨간 딱지가 정확히 뭔가요? 빨간 딱지? 19금 19금. 빨간 딱지 비디오. 몇 살 때 말하는 거예요? 아, 저는 빨간 딱지 비디오라는 용어가 되게 뭐 좀 이렇게 뭐라 생소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일단 빨간 딱지 비디오를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중학교 넘어가면서부터 일단 PC와 인터넷 보급이 좀 더 빨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그 19금의 세계가 펼쳐졌죠. 그렇죠. 굉장히 그 당시에는 전 세계를... 지금보다 더 접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아닌가?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잘 알잖아요. 잘 몰라요? 접하기가 쉬웠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또 와레즈라는 사이트들이 많았어요. 그거를 나는 여기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에 되게 놀랐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온갖 뭐 게임이고 만화고 영화고 그런 자료들이 되게 넘쳐나는 곳이었거든요. 영화도 누가 이제 파일을 떠서 올려놓으면 그걸 다운받는 게 아니라 바로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게 해놓는 경우도 많았고 다운받을 수 있게 연결된 것도 되게 많았고 약간 보물창고 같은 느낌인 곳들이었어요. 네, 그런 게 있었고 빨간 딱지 비디오는 저도 빌려본 적이 없는데 네. 그런 적은 있어요. 그 아파트 지하에 잡동사니들을 사람들이 갖다 버려놓는 팽개쳐놓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누가 19금 비디오를 버려놓은 거예요. 제목도 되게 막 그런 거 뭐라 그래야지? 무슨 부인의 뭐뭐뭐. 무슨 부인의 뭐뭐뭐 혹은 뭐 이제 영화 제목 이상하게 패러디한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그래서 그런 제목 있는 비디오가 있어. 저거를 집에 가서 틀어보고 싶었는데 차마 하지 못했어. 혹시 비디오 하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비디오 클리너 있는 거 알아요? 네. 그 비디오에 뭔가 뭐 이렇게 발라가지고 넣으면은 청소를 해주는 거야. 네. 아, 진짜 추억 돋는다. 네. 나이를 많이 먹었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본격 추억 소환 방송 팔팔한 애니메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동심 파괴. 어른이 돼서 다시 보는 전대물. 네, 아름다웠던 추억은 이제 그만. 저도 이번에 다시 이 파워레인저를 보니까 어릴 때랑은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전대물이라는 표현이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대물이 뭔가요, 인덕님? 전대물이라고 하면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다섯 명, 혹은 세 명 이렇게 세트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전대라는 단어가 이제 일본식 표현이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 나온다는 거예요. 때로 나와서 이제 싸운다는 그런 뜻인데 생각해 보면은. 독수리맨 있잖아요. 아, 독수리맨. 네. 독수리 오연제. 독수리 오연제. 내는 뭐야? 독수리 오연제가 몇 년도 작품일 것 같아요? 83년? 아니에요. 언제? 72년. 아, 진짜 오래됐구나. 진짜 오래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독수리 오연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전대물의 시초인 슈파, 고레인저라는 슈파 슈파 고레인저 75년 작품인데 고레인저요? 네. 그 고레인저랑 독수리 오연제 똑같이 전대이지만 차이는 네. 독수리 오연제는 애니메이션이고 고레인저는 특촬물이라고 해서 실제 배우들이 이제 연기를 하는 거 지금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아하. 예. 네. 그래서 이 슈레시맨 그 전대물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고레인저가 75년에 방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그 회사에서 지금까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2012년까지는 네. 한 36 작품을 만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찾고 싶어서 네네. 그 토웨이샤라고 아니, 어디 찾은 거예요, 이거? 이게 제가 정말 네. 감동하실 거예요.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란 곳이 있어요. 그런 데 있어요? 네, 강남에 있는데 이 거기에 비치가 되어 있는 책인데 네. 그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도서관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은 네. 사서가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 줘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읽어보고 왔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봤냐 제목이. 파워레인저 입문대백과. 입문대백과. 네, 진짜 있어 보인다. 파이브 레인저부터 고 버스터즈까지 36대 파워레인저의 비밀 대공개. 느낌 궁금하다. 36대 파워레인저의 모든 것을 소개하는 책이야. 읽고 나면 넌 이미 파워레인저의 전사들의 팬이 되어 있을걸. 진짜 덕후가 만든 것 같다. 근데 이게 네. 원래 이 시리즈 이름이 슈퍼전대예요. 슈퍼전대.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거의 다 파워레인저로 지금 투니버스에서 네. 이렇게 트는 걸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워레인저는 미국 뜬지였는데 일본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싶어서 있어서 네. 뭐 이상하다 좀 그런 느낌이 드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이유가 슈퍼 전대라는 거에 전대라는 표현이 이 토에이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쓰고 싶으면 돈을 추가로 내야 된대요. 그리고 파워레인저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제 인지도가 높은 이렇게 얘기하면 토론에서 이미 썼다는 뜻이 되겠네. 그 공중파에서 아무래도 한번 방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파워레인저가 나중에 방영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인지도가 더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슈퍼전대 시리즈를 수입돼 오더라도 그냥 이름은 파워레인저로 붙여서 우리나라에서 방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대라는 단어를 특허를 사버린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특허를 등록해버린 네. 거네요. 그래서 이 책에 의하면 과연 전대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네. 이걸 또 정의를 해줬어요. 이 책에서. 지구를 침략하려 하는 사악한 악당들과 싸우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과 지구를 지키는 영웅들이 모인 티 바로 파워레인저야 라고 그 사실 이 글만 보면 네. 동심 파괴라기보다는 그냥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시켜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 동심 파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대물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동심 파괴 이따 하기로 하고. 네. 그 전대물에 대해 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정말 36개의 작품이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설정을 했어야 됐겠어요. 맨날 공룡할 수가 없고 맨날 외계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레인저 종류도 7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이 책에서는 네. 국제방위조직, 국제방위기구에서 이제 애들이 뽑힌 애들이다. 혹은 외계인의 힘을 얻었다. 뭐 미라클 파워. 미라클 파워. 미라클 미국. 일본 애들이 참 미라클이라는 단어 좋아하는. 미라클 파워. 미라클 파워. 그 다음에 심지어 요정의 힘. 세계의 최신 과학. 뭐 이 초능력, 뭐 기나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 기요? 기도 있고. 마음으로 야수를 느낄 때 생기는 와일드 스피릿. 아, 마음으로 야수를 느낄 때? 그러면 내 몸에서 야수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하면 온 우주에 도와주는 그런 건가요? 야수를 도와주. 내 몸에 있는 다크 사이드를 깨우란 건가? 그리고 파워레인저가 바로 고대에서 온 힘이죠. 공룡의 힘.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되게 방영되기 힘든 작품인데 네. 닌자의 후손이다 이런 설정도 있어요. 고대가 500년 전에 비밀스러운 닌자 집단이 있었는데 그 닌자 집단의 후손들이 그 조상들이 힘을 가지고 싸운다. 이런 설정 정말 그쵸, 그 설정 어렵겠다 우리나라에서. 그뭐 사무라이 뭐 이런 이름 들어갔을 거예요, 걔네들은. 근데 만약 그 설정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방영을 했다면 뭐 화랑의 후예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 화랑의 그, 왜 그러냐면 그 옛날에 그 저거 알아요? 로봇 수사대 K캅스? 거기 보면은 분명 일본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근데 그 가슴에 보면 태극기 그 얼마나 있어요. 고치기 힘들었을까? 그 당시 영상 편집 기술로 얼마나 힘들게 고쳤겠어. 프레임 따가지고. 그렇죠. 뭐. 그래서 옛날에 우리 만화책품 만화 이렇게 보다 보면 일본 거 설정 네. 기모노 일부, 한복으로 바꿔놓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화면이 거기만 흔들려 막. 기억날 것 같아. 그리고 이 이제 전대물들은 스토리 라인도 거의 비슷해요. 네. 항상 악당들이 나타나면 네. 영웅들이 나타나고 악당들을 물리치면서 끝나는 그런 권선징악의 구조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권선징악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해드렸듯이 프레시맨 같이 다크한 이야기, 뭔가 아픔이 있는 영웅 이런 식으로 그 덕후들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무기. 무기.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미국 영웅들 같은 경우는 슈퍼맨도 네. 무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이언맨도 딱히 없어. 그렇죠.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방패? 방패 방패.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네. 미국 영웅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배트맨이에요. 배트카 뭐 정도? 그쵸. 이 정도밖에 없어. 다시 파워레인저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 총 있죠. 네. 걔네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따로 있죠. 그다음 무기도 멤버마다 다 달라요. 그렇긴 해요. 무술 쓰는 애가 있고 총을 이렇게 착상 하면은 그게 칼로 변신을 하고 칼 종류도 무슨 레이저도 있고 그냥 정말 칼도 있고 뭐 단검도 있고 단검도 있고 정말로 단검 차고 있다가 뿅 나오길 않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용 탈 것들이 있는데 전용 탈 것도 다 달라요. 뭐 어떤 맞아, 애는 맞아. 이렇게 차로 끌고 다니고 어떤 애는 오토바이 타고 나타나고 어떤 애는 또 날아다니고 또 그 탈 것들이 또 변신해서 로봇이 딱 지네들이 걔네가 착 합쳐지면 또 로봇이 뿅 하고 탄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합체를 해야지. 네. 네. 그리고 또 그 로봇이 또 변한다. 이렇게 각종 무기 아이템이 계속 변신을 거듭하니까 아이들이 혼이 빨려 나가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 와 하고 봤던 게 하면서 계속 엄청나죠. 네, 그렇게 뭐 나중에 전 극강의 아이템으로 정말 발전하고 심지어 기지가 로봇을 변해요. 근데 뭐 기지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그 많은 로봇 애니메이션 또 전대물 중에서 저는 뭐가 떠오르냐면 선가드가 떠오르는데 선가드 보면은 근데 로봇 아닌가 전대물이 아니야? 아 로봇이죠 로봇 약간 비슷하니까 근데 그 학교잖아요 학교가 갑자기 막 열리면서 뭐 엄청 멋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이게 그래서 어렸을 때 즐겼어요 커서 이렇게 안 되는 건데 어렸을 때 보게 해줬어야 돼요 우리 엄마 못 보겠다니까 다시 보면 되지 뭐 아 참 좋은 세상인데 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많은 36개의 그 레인저가 또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설정도 진짜 별 설정이 다 등장하는데 그 책에 이런 레인저가 있어요. 배틀 프랑스. 프랑스 대표인가요? 프랑스에서 돌아온 전사가 변신. 재빠른 스페인 댄스 기술로 적을 무찌르지. 뭐지? 아니 뭐 프랑스에서 스페인 춤 배웠을 수 있지. 뭐지? 이게 뭐지? 막 이런. 약간 그리고, 근데 저 포즈도 진짜 웃겨. 네. 네. 그리고 제커라는 시리즈가 또 있었는데 거기 리더는 빅원이라는 애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레인저 시리즈의 리더는 거의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이죠. 얘는 특이하게 흰색 바탕에 무지개색 무늬를 하고 있어요. 어.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원자력, 전기, 중력, 자력, 4대 에너지를 전부 사용하는 전사야. 잡것이네, 잡것이야. 모든 힘을 다, 모든 힘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나중에는 괴력을 사용한다는 그 설정을 위해서 손에 포크레인 그 삽 있잖아요. 그걸 달고 나타났지 않나. 진짜 다양한 설정들이 등장하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게 바로 전대물인 것 같습니다. 되게 다양하네요. 지금도 네. 계속 파워레인저 같은 그 리메이크 버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도대체 언제 어디까지 갈까? 어떤 상상력을 또 보여줄까? 되게 기대가 많아요. 되게 많던 것 같아요. 뭐 매직 포스? 뭐 많은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아마 마법사의 힘일 거야. 울트라맨. 울트라맨은 근데 전대문이라고 볼 순 없죠. 볼 순 없나요? 약간 그 싸우잖아. 쫀쫀한. 그건 특촬물. 근데 그 쫀쫀한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네. 네. 맞아. 그 이게 얼굴도 되게 다르고 얼굴이라고 해도 헬멧이 다르고 약간. 그게 이 토에이지아에서 안 만들었나 보다. 조사 한번 해볼게요. 울트라맨 얘기 못했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무기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네네네. 장난감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 구입하시지 않았어요? 저도 뭐 그때 메가조드 시리즈는 거의 다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맨날 동생이랑 이제 합체 뭐 분리해서 놀고 우리가 같이 레인저가 돼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동네를 불러가지고 뭐 너 레드해 너 블랙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여자가 항상 불리했던 게 선택권이 옐로우 아니면 핑크잖아요. 네. 근데 옐로 핑크 뭔가 난이 전대물에 대한 불만이 뭐냐면 네. 여자가 약간 겉다리로 있는 듯한 느낌? 그래요? 약간 그냥 이제 뭔가 이쁜 애들이 필요하니까 세워놓는 듯한 느낌이라서 적극적으로 싸우는 건 항상 안 예쁘던데? 아 평균 이상이에요 다들. 평균 이상이에요? 너무 눈이 높으시다. 아 그런가? 네. 다 이쁜 애들이죠. 어.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약한 느낌? 나는 그러니까 성 역할을 좀 확실히 구분해놓긴 했어요. 당시에 보면은. 그런 게 좀 불만이었어요. 항상 레드가 리더이고 그랬었죠. 그래도 하긴 했죠. 해야죠. 아, 나는 그런 것도 했었어요. 친구들이랑 네. 악당들이 레인저 하나를 세뇌시키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장롱에 이렇게 서가지고 그게 그 세뇌 기계인 거야. 장롱이. 우리가 막 서가지고 이러면서 세뇌를 당하고 있다 이러고 나와서. 우린 네가 가진 힘은 뭐냐? 우린 나쁜 놈 나와서 나쁜 놈. 너 나쁜 놈 해, 알았지? 아, 또 나쁜 놈이야. 가위바위보 져가지고 막 이런 거. 나쁜 놈 이러면서 또 돌아다니는 그런 추억이 있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 어릴 때 그런 거 진짜 많이 했었는데 요즘도 그런 게 있나 모르겠네요. 애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니 애들은 또 애들이라서 다 그렇게 놀이하면서 노는데 요즘에는 그거 아닌가? 그 뭐지? 무슨 카지? 무슨 장? 그, 로보카폴리? 아니. 너무 어리다. 어린 세대다. 그거. 그거 차 있어요. 카드 위로 지나가면은 변신 체크 하는 거. 아, 본 적 있는 것 같아. 그거 줄 서서 사야 되는 그 장난감 있어. 터닝맥카드. 네. 그거 진짜 뭐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그거 사려고 엄청 대란이 났다면서요? 그거 한번 들어오면 네. 뭐 이마트, 롯데마트에 부모님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도 못 사요. 진짜 대단하다 진짜. 우리 엄마도 그런 열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도 그런 열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어떤 그런 상품들에 대한 품귀 현상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알고 싶네요. 우리 엄마 안 사줬다니까. 나 가을은 즐거워. 인체는 왜 이런 거 보고 있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잠 자고 딱 일어나면 크리스마스 날 딱 책이 일어나면 있었어. 책이. 머리맡에 막 메가조도 있고 레고 있고.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답게 키워야 돼요. 커서 이렇게 된다니까. 조기 교육이 다 필요가 없어. 그래서 뭐 덕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참. 배터란 애니메이션. 어렸을 때부터 이해가 약간 안 되는 게 안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커서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굳이 왜 그 많은 행성 중에서 왜 지구를 정복하려고 했을까? 왜 여기를 정복하려고 하지? 근데 그 정복이 아니라 사실은 이주를 원했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보다 더 좋은 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보다 나은 거. 여기는 이미 지구 인간들이 네. 너무 많이 헤쳐먹었어. 이미 석유도 다 갉아먹었고 이미 막 오염수 막 내뿜고 있고. 아니 당시 97년에 또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또. 아니 그때 우리 항상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얘기가 있잖아요. 석유 화학 에너지는 언젠가 고갈될 거다. 그렇긴 했어. 근데 지금까지 안 됐어. 그래서 나 같으면 굳이 그런 게 필요하면 네. 더 좋은 그 맑고 깨끗한 별들을 찾아서 아무것도 없는 개를 찾아서 갔을 텐데 왜 굳이 여길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와서 뭐 할 건데? 또 뭐 다른 궁금한 점이 또 뭐가 있어요 또? 왜 쟤네 변신 시간에 네. 공격을 안 하지? 아 근데 변신 시간에 공격당하는 애니메이션 몇 개가 있어요. 혹시 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던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수사 대 K-캅스가 데커드라는 어떤 경찰차가 이제 쭉 달리면서 합체하기 위해서 한번 접혀지면서 가슴속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있는데 그 당시 누가 발로 찬 거야. 뭐, 그 경찰차를. 그래서 뚝 튕겨나가요. 아니 내 변신을 막 이러면서 합체를 방해하다니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약간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약간 과학적으로 차캉차캉 그 설명이 돼야 되는 구석이 있는 반면에 세일러문 같은 경우나 네. 뭐 호레시맨 같은 경우는 네. 뭔가 변신할적이 샤랄라하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대. 그때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왜 안 하냐? 그 왜냐면 매너가 아니야. 그렇지. 네. 그 배경음악 나오잖아요. 그 배경음악이 나오는 시간에 그걸 공격하는 건 매너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실 정복하러 온 애들은 좀 그 동네 상가닥 했던 분들. 그러니까 귀족들인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귀족들이 결투를 하면은 싼 것들이 싸울 적에 막걸리집에 주모 이렇게 있는 데서 싸우다가 수틀리면 막걸리집을 빡 깨가지고 이 새끼 나와 그러면서 막 수틀리면 싸우는데 그럼 막 나오다가 갑자기 배경음악 깔리는 거지. 근데 이제 귀족들이 싸우면서는 장갑으로선 던져요. 장갑을 던져요. 장갑을 던지면서 결투를 신청한다. 너 언제까지 나와? 아니 근데 그럼 변신하고 합체하고 나서 그 몬스터들 반응이 더 웃겨. 왜? 막 갑자기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거든요. 아니 아 이거 진짜 웃긴데. 아 그리고 그런 의견도 있어요. 네. 그 우리가 볼 적에는 네. 그것이 되게 긴 시간이지만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건 전광석화 같은 시간이다. 반짝할 때 반짝하는 그 모습을 애니메이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길게 보여준 것 뿐이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변신하고 합체하는 모습에 또 그 아이들 당시 아이들이 되게 매료됐던 거기도 하죠. 그 사실은. 우리가 흉내 내야 되거든. 어떤 흉내를 내요? 왜 그 하나씩 역할 맡았을 적에 아 그렇죠. 변신하고 합체하는 흉내를 내야지. 이렇게 빙글빙글하고 그 뭐지 팔에 항상 그 변신 팔찌 차잖아요. 근데 포즈를 척 취해야지. 심지어 그 슈퍼그랑조 보면은 그 포세이돈이라고 있어요. 아, 포세이돈 나올 때 물 뿌리잖아. 막 물 쫙 나오잖아요. 일단은 그건 총을 쏜 다음에 한 바퀴 돌아야 돼. 그치 돌아야지. 뭐 타고 이렇게 막 쭉 가면서 추억에 갑자기 젖으셨어. 그리고 난 이것도 궁금했어. 네. 왜 변신 기지 그 비밀 기지인데 왜 하나도 안 비밀스럽까? 나름 비밀스럽지 않나요? 안 비밀스럽지 않나? 그 굉장히 그 산 어디 뭐 동굴 구석에 있고 막 아니면 아니, 학교가 아니. 갑자기 변신한다든가 언덕 위에 거대한 빌딩 하나씩 있잖아요. 아니 내가 보기엔 그 위치를 찾기가 힘든 거야. 당시 GPS가 없었거든. 아 요즘 거 봐야겠네 그럼. 아 요즘 거는 그래서 뭐 여기 맨홀 같은 데 들어가면 있나? 아니 뭐 터닝메카드 이런 거 봐봐. 맨홀은 저거지 그 닌자 거북이지. 그러니까 뭐 서해에 무인도 이쯤에 있는 있어야 들키지 않겠는데? 무인도요? 네. 그러면 출발 시간이 늦어져. 그 기술이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달리면 되나? 비행기요? 아,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다 바로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게 중요했던 거야. 그래서 도시 한가운데에 놓든가 이런 거죠. 그런가. 또 그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리더는 왜 항상 빨간색인가? 리더는 왜 항상 빨간색인가? 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무지개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색깔이 빨간색이다. 또 있었고 되게 신박했어 그 얘기 듣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미대 다니시는 분께서 해주신 말인데 색 상환에서도 그렇듯이 컬러의 시작이 빨간색이라서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이유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그게 웃긴 게 말이죠. 네. 성 역할 이렇게 정할 때 보통 빨간색이 여자애드 색이에요. 파란색이 남자애들 색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옷은 리더 빨간색을 남자한테 입혀놓는단 말이지. 그것도 좀 뭔가 난 어렸을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좀 더 강하고 이제 그런 그래서 이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 뭐냐면 이 파워레인저를 사실 중국에서 불법으로 베껴서 만든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있는데 그래서 거기 중국에서는 특히 빨간색이 여자애들 색이기 때문에 리더는 노란색이에요. 중국 버전에서는. 또 왜 쫀쫀이 옷을 입을까요? 항상. 아 그게 이 책 제가 읽었던 책에서 설명해줬어요. 아 그래요? 그게 쫀쫀이가 아니야. 강화복이에요. 쫀쫀이지 그게. 강화복이라니까. 그게 또 70년대 거 보면은 이게 또 딱 그 스판덱스가 아니라 네. 좀 헐렁해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왜 착 달라붙는 거라니까. 옛날에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땐 네. 트레이닝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트레이닝 뭐 그 나이키에서 선전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 레깅스 해가지고 착 달라붙어서 멋있게 달리는 그런 느낌. 네네네. 과학의 발전에 따른 거죠. 과학의 발전에 따르면 쫀쫀이를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께서는 이 쫀쫀이가 바로 지금의 그 스판덱스나 테크핏 운동복의 시초가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니까 몸에 피부처럼 달라붙는 거죠. 근데 뭐 저희 체조 선수나 이런 분들 옷만 봐도 쫀쫀한 거 입잖아요. 활동이 가장 걸리적거리지 않는 옷이다 라는 거죠. 뭐. 가릴 부분 잘 가리고 그 더 의문이 생긴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은 그 헬멧에 손구멍이 없어요. 그 외계 과학으로 극복했겠죠. 아니면은 뭐 고대 힘으로 숨을 쉬고 있든가. 아가미? 그리고 후레시맨 이렇게 선글라스 착 내려오는 거 알아요? 착. 어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미세하게 들어나가는 거야? 아 그리고 그거 알아요? 후레시맨 네. 헬멧 위에 헬멧에 후레시 있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머리에 그래도 후레시맨인가? 어 머리 이마 쪽에 동그랗게 후레쉬가 있어요. 세상에나. 어렸을 때 몰랐을까. 근데 이 친구들은 왜 항상 그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강한 무기를 쓰지 않았을까요? 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 그거 뭐냐면 생각을 풀어봐요 이제. 얘네가 네. 지구 방위대지 네. 전담반이 아니잖아요. 전담반? 그러니까 마녀 일단 전, 그 악당 전담반이 아니라 네네. 지구 방위대니까 이 얘네 말고도 수많은 애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갔는데 좀도둑이야. 그러면은 좀도둑에 맞게 몽둥이로 해결을 하는 거고 가니까 무장 간첩이야. 그럼 군대가 등장하고. 아니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냥 처음부터 엄청나게 센 무기를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면 뭐 뭐하러 보겠어. 동심이 파괴됐어. 아 이거 처음부터 갑자기 엑스칼리버 같은 거 꺼내가지고. 아이고 위성 동원해서 분석하자고 하죠. 왕 너무하다. 그리고 이들의 도대체 운영비 변신을 하고 로봇도 하나 나오고 막 이런 운영비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래서 얘네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과외 시간에는 돈 벌러 네. 가야 되니까. 아 과외 시간에 돈 벌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활동 안 할 적에는 돈 벌어야 되니까 자신의 정체를 이제 투잡 뛰면 안 되니까 가리고 있다가 이제 벗고 이제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지. 또 어떤 분은 아 이게 사실 몰래 봉사하는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국제 봉사 단체인 거지. 봉사하는데 왜 정체를 감춰요?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국경 없잖아요. 저 봐봐. 없지. 네. 뭐 또 의문이 생기시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페이스북 열려 있으니까요. 거기에 네, 다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죠. 도대체 네, 남겨주시면 그들을... 저희가 또 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게 뭐야 이거? 주제가 탐구 코너입니다. 와, 네, 와 노래를 부르는 순간 동심으로 돌아가죠. 네. 제가 신경 치료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정신을 다른 데 집중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네. 가사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노래가 진짜 없는 거예요. 무적 파워레인저는 진짜 간단한데? 그거는 그냥 무적 파워레인저 그러니까 정신을 어딘가 보내야 될 때 어렸을 때 불렀던 만화 주제가를 부르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만화 주제가 항상 네. 버티어 무찔러 희망차 이런 거 있으니까 내가 저 치과 드릴을 극복해야겠다. 근데 그 치과에서 항상 치료할 때 보면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도 입 벌리고 자게 되는 거야. 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잠깐 잠들지 않나요? 안 들어요. 아 그래요? 그 갑자기 노래 막 부를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좋겠다. 아 부르면 안 되지. 그런 순간 이제 나의 입안은 초토화가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오늘은 또 뭘 준비하셨나요? 네, 그 원래는 이 코너가 제 악상이 발현되는 코너인데 네네. 다음 주에 후레시맨과 파워레인저 주제가 콜라보레이션 버전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쉬워할 네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예고 드려봤어요. 네, 그 좋아요 네. 가뜩이나 3개밖에 없는데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오늘은 이제 이 후레시맨과 이제 파워레인저가 네. 워낙 글로벌한 콘텐츠다 보니 그렇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서 비교도 해보고 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실이죠? 일단 들어보죠. 네. 일단은 먼저 우리 오리지널 곡들을 들어보면서 동심에 돌아가 봐요. 어느 날 지구에서 다섯 명의 아이들이 우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20년 후. 20년이 1997년이야. 지금 막이네. 70년. 시작된다. 시작된다. 여러분 총이 돌아가요. 옛날 가수 옛날 옛날 77년에 그러니까 1977년에 이게 일본 버전에는 86년이라고 딱 나와요. 왜냐면은 방영된 게 86년이니까 네네. 자막도 86년으로 깔려. 우리나라에 왜 97년도 없어? 근데 방금 저기 그 핑크색 있잖아요. 저분 약간 김한선 씨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었어. 옛날 애니메이션은 정다워 단어들이 오총사 지구방이 돼 우리에겐 적이 없다고 일부러 어렸을 때부터 이상했던 게 자막에 네. 후후후 써있는 것도 이상하잖아. 아니 저게 다 안 들어가니까 두 줄로 하면 안 돼서 성우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 몰입해서. 진짜 몰입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들을 곡은 뭐죠? 아니, 파워레인저인가, 이거는? 마녀 나왔다. 리타. 락 사운드. 나 이게 좋아, 이거. 무적 파워레인저. 저분은 지금 뭐 하실까 궁금해. 그 다음 시간에. 치웠다니까 머리 긴 게. 이상하게 어렸어. 조던. 맞죠. 강렬해. 진짜 강렬해. 그러니까 뭔가 파워 그 후레시맨 주제가는 뽕끼가 좀 느껴지고요. 그 파워레인저는 정말 강렬해. 이 좋았어 어렸을 때 이 강렬함이. 짜릿했어. 짜릿했대. 역시 덕후기질을 갖고 있었네 역시. 그렇지 않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긴 다시 봐도 짜릿하니. 그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미국 문화의 느낌이랑 일본 문화의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파워레인저 같은 경우는 네. 각 나라 버전으로 다 바뀌었는데 진짜 일본에 가니까 파워레인저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럼 일본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진짜 일본 느낌이다. 이게 엔딩곡. 끝날 때 파워레인저 끝날 때 이 노래가 나왔던 거야. 달라졌어 진짜. 마지막 부분에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 고렌노 스폰서 대 오그리시마스. 그게 지금 들려줘야 되는 게. 잠깐 지금 잠깐만. 이番組は 고렌노 스폰서 대 오그리시마스. 고렌노 스폰서 대 오그리시마스. 이 덕후들이 이番組は 고렌노 스폰서 대 오그리시마스. 이게 없으면 안 되지. 그 이게 미국의 극장판 또 개봉할 적에는 네. 그때 이게 되게 센세이셔널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사실 락발라드로도 유명하신데 네. 그 메탈 밴드인 미스터빅의 미스터빅? 네, 그 네. 멤버가 기타를 연주해서 강렬하게 만든 버전이 있거든요. 한번 씻어주시죠. 역시 미국판 듣고 가죠. 네. 네. 약간 그대에게 느낌인데 진탁한 미국 차 타고 달려야 될 것 같아. 여기부터 머리를 흔들어 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 이거다. 고라노 방금이야. 고라노 스폰서의 대교대 오그리시마스. 원래 이게 리메이크작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파워레인저가 네. 그 리메이크작은 92년도에 나온 주 레인저요. 주라기 레인저의 줄임말인 것을 추정되는 주 레인저는 와, 진짜 어떻게 이게 다르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데 1億数千万年前の恐竜時代から今蘇った5人の戦士たち恐竜戦隊ジュレンジャージュレンジャーデンヘンズの戦士たちよジュレンジャージュレンジャージュレンジャー 매로 되셨어. 중독적이더라고.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인덕님께서 직접 제작한 스페니쉬 버전 주렌저보다 충격적인 버전으로 만들어볼까. 엄청나게 충격적이라는 건데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파워레인저 대 후레시맨, 후레시맨 대 파워레인저 1부를 들어보셨습니다. 네.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재밌었는데. 부디 네.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지금 신경 치료 받고 나서 아무래도 그 뇌신경까지 파괴된 듯한 방송이었어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후레시맨이랑 파워레인저 네.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KBS에서 방역 중단하다 했거든요.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KBS에서 방역 중단이라니. 왜 파워레인저가 네. 방역 중단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맞았는지를 중간 말고 중단. 중단. 네. 중단. 네. 그래서 더빙 버전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네. 그 현재 배우들이 네. 지금 뭘 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을까? 약간 출발 비디오의 마지막 부분 같다, 약간. 그런 거 나와요? 그거 나오지 않나요? 만반지 오래돼서. 너도 안 본지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그분들이 네.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것도 네.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이렇게 쓸데없이 알찬 방송. 네, 다음 시간도 엄청나게 재밌는 소식들로 찾아뵐 거고요. 저희 팔팔한 애니메이션 페이스북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좋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행이죠. 네. 여러분들 아직 그 저희가 만명 되면 내가 공개를 해야 돼. 스타벅스 기프티콘 준비 아직 되어 있죠? 많아요. 많. 네. 그러니까 일단 좋아요 누르고 사연만 남기시면 100%인 거야 그냥. 네네. 네. 그러니까 주소를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네. facebook.com 한 다음에 슬래시 하시고 88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치시면 돼요. ANIMATION 그렇죠. 그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추억도 찾고. 선물도 받고 네, 네. 충격도 받는 세상에 이런 동심도 파괴되는 주렌자 고노방금이야. 끝까지. 이 방송이야. 고란노 스폰서너 대교대 오그리시마스. 아, 역시 양덕이세요. 역시 이래서 인턴밖에 안 되는 거야. 네. 그럼 저희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른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본 방송은 감정 랜드마크 신촌 플레이버스와 함께합니다.